오늘은 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도중,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까지 여리고를 지나가셨고, 그 여리고에서 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서 베단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 옆에 공동묘지가 있고, 거기 모퉁이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여리고나 있던 갈릴리 쪽을 가실 때 이쪽 베다니를 지나셔서 이렇게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머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나사로하고는 사랑하는 사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그렇게 아주 친한 그런 친구가 사는 이 베다니,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제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이제 여기 모퉁이만 돌아가면 한 4, 5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제 예언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 있는 말씀처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 새끼가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야, 이제 거기 가면 어떤 집 앞에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걸 끌고 와. 끌고 와. 남의 걸 그렇게 끌고 오면 어떡하나. 그럼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이요, 무척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교회에서 쓰겠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이 말만큼 축복된 말이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뭐 악한 것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사실 이 나귀 새끼는 이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누구일까? 모릅니다. 이름이 여기는 등장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본 사람일 수도 있고, 나사로의 먼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잘 아는 그 사람이 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 말 한 건이에요. 어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한 대로 스가랴의 말씀 예언하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성을 들어가실 때 결국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이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또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 그 신앙, 이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관계 확인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관계 확인. 이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랬어요. 출석을 막 부르는데, 선생님 여기 펜이 있으면서도 여기 있는 아이한테 펜 좀 빌려줄래? 이 아이는 빌려주면서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나를 생각해줘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서 쓰세요. 어서 쓰세요. 자기 펜이 없어도 선생님이 내 펜을 써주시는 그 자체가 막 기분이 좋아서, 이야,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펜을 사용하시고, 이게 왜 기분이 좋을까요? 관계 형성이라고 해요. 관계. 나를 알아주는. 이게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다른 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쓰시길 원하실 때, 이야, 하나님 내 시간을 쓰셔.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쓰고 싶어 하세요. 그때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 드리면서, 우와, 내 물질을 쓰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낙이 주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확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낙이 주인에게 가서 야, 그거 내가 쓴다 그래. 그럴 때 이 주인은 바로 그 관계를 자기도 확인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 주인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이야, 내 걸 주님이 쓰시다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내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하시는 거야? 엄마가 불평한 게 아니고 쓰시옵소서. 내 아들을 제물로 쓰십시오. 쓰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이삭을 쓰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야, 내 아들을 쓰시겠다고 제물에 두 말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과 함께 사원들과 함께 가는 거죠.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 나귀 새끼의 주인과 예수님과의 사랑과 신뢰 관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이 사랑의 관계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리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 거를 쓰신대. 이게 주님께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도 그랬어요. 사탄이 욥과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고, 하나님 쟤는 재산도 좋고 자식도 10명이나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마누라도 잘 얻고 자 보십시오 저러니까 하나님이 찬송 안 하겠어요? 저게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그렇지 않아. 우리는 사랑의 관계야. 사랑. 너는 모르는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죠. 아이들 다 죽습니다. 재산 다 날라갑니다. 몸 막 다 엉망이, 자기 부인도 욕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고 떠나버리죠. 그때까지도 이 욥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분이 쓰시겠다는데, 재산을 도둑이 다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아, 집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10명이 생일 파티하다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대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이게 엄청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고백될 수 없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시간이 있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시간을 쓰시겠다니. 하나님 내 물질을 요구하시다니.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전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면서 야, 그거 쓰면 안 되니? 볼펜 한번 쓰자. 근데 안 돼요. 그러면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관계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자 그러면 다른 것 제껴놓고 막 들고 뛰어나오는 거죠. 주여, 나를 만나시다니. 야, 네 물질 가운데 그거를 해가지고 좀 구제해 쓰면 안 되니? 아유, 당연하죠. 얼마 드릴까? 더 드림. 기쁨으로 자원해서 막 드리는 거예요. 네 재능 중에 이거를 좀 교회를 위해서나 사회에서 좀 쓰고 싶어. 아이고, 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그 말씀을 해주세요. 아무개야, 너희 이것을 내가 쓰고 싶어. 우리의 반응은요, 아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아멘 하고 쓰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주님은 이 나귀 주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 쓰일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신다. 큰 영광이에요. 큰 영광. 이 베다니의 작은 마을에 이름도 소문도 없이 자라는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주인, 예수님의 그 예언 사역에 또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에 아낌없이 자기 자신 것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죽음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온 백성들이 기뻐하도록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이미 거의 오래전, 한 700년 전, 700년 전, 뭐 600 몇십 년 전 이 예언이 된 이것을 지금 예언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이 나귀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주인은 오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뭐 아낌없이 드려야지. 이 사람이요,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써준다.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국가에서 나를 쓴다. 이게요,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에요. 나에게 있어도 영광스러워. 버림받는다. 이게 수치고 비참한 일이에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사람이 죽을 때 왜 그렇게 비참해지는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뒤에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사람에게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기억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한다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처럼 밖에 버리워서 밟히면 수치죠. 수치.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느 집단에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다. 당신을 쓰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택하신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죠. 쓸만한 존재가 아니죠. 기독교에서 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자기가 약한 자. 또 유력한 자들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존재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 건축하는 사람이 버린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로 딱 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집사로 내년에 뭐로 좀 교회 직분자로 좀 쓰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사회 속에서 누가 그렇게 쓰시겠어요? 누가 이 허위 카운슬에서 우리를 뭐 어디 조직에 쓰겠어요? 안 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쓰시겠다잖아요. 그러면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작은 곳이지만 이렇게 갖다가 우리를 놓고 쓰시려고 할 때는 두 손 들고 막 뛰어나와요. 감사하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를 쓰겠다. 쓰시겠다면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많은 것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래서 왕족이고 그렇지만 별로 쓸데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자기가 믿었던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이제 버림받아 있는 존재인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퀴즈 할 때 이거 성경에 있는 거 좀 이거 누가 아는 사람 그럴 때 다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힘들어요. 저요 그러면 막 선생님도 힘나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좀 이 일을 할까 그럴 때 아무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힘이 빠지시겠죠. 저요 그러면 우와 다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쓰세요. 그리고 그 가문도 쓰시고 다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옵소서. 주님의 예언사역에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쓰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내 것을 드리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낙이 주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낙이 주인의 신앙을 본받게 하려고. 낙이도 쓰임받았고 낙이 주인도 크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이 낙이 주인의 이 신앙이 대단합니다.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의 요구에 거절하지 않는 신앙. 거절하면 안 돼요. 이게 보통 신앙은 아니죠. 이 제자들이 누군 줄 알고 주께서 쓰시겠다 가져가시오.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 요즘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재물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좀 생각해 보고요. 좀 생각해 보고. 우리 집에 새로 산 BMW 7 시리즈가 있어요. 15만 불짜리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가가지고 집사님 이번에 BMW 새로 샀다면서요. 그거 이제 한국에 손님이 온다니 목사님이 쓰시겠답니다. 좀 빌려주세요. 아유 새로 샀는데요. 아직 나 타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식구들 타고 지금 아직 기스도 안 났는데 안 쉬워요. 정말 안 쉬워요. 지금 이 낙이 새끼 이거 사람 한 번도 안 타본 거거든요 사실. 근데 갑자기 주께서 쓰시겠대요. 주께서. 그럼 이 주인은요. 고민했을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니. 속으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누군지 알고 내가 줄 수 있다. 제자 둘이 왔는데 지금 여기 이름은 안 밝히고 있죠.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네, 제자 둘이 왔는데 당신들은 누구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종들을 보냈는데 당신은 도대체 난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요 한마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길가바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튕튕 튕겨나.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언제 어느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에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흡수해야 돼요. 해가지고 빨리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퉁퉁 튕겨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낙이 주인은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요구에 오케이 아멘 거절하지 않았다고. 자, 두 번째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없어요. 변명하지 않아요. 하필 왜 내 겁니까? 아니, 다른 집에도 있는데 왜 우리 집 거. 평소에 이 주님의 명성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낙이 새끼의 주인은 그냥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오케이, 가져가십시오. 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이 주인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아직 어린데요. 이거 지금 사람 타면 이거 다리 부러집니다. 이거. 지금 아직 어리거든요. 저쪽 집엔 더 큰 나귀가 있는데 왜 그거 가져가지? 왜 여기 그럽니까? 많은 경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의 소유 중에 그 부분을 쓰길 원하신다 그럴 때 제가 좀 시간이 없거든요. 핑계를 막 찾아요. 제가 이번 주에 바쁘거든요. 아, 올해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내년까지 살아있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내년까지 우리가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 내년에 제가 봉사할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는데 내가 내년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웃기시네. 그래, 웃기시네. 부자가 그러잖아요. 오늘 야 창고를 더 줘. 막 쌓아놓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부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거 예비한 게 누구 거 되겠니? 오늘 밤에. 오늘 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면 오늘 응답해야 돼. 내일 부르시면 내일 응답해야 돼. 다음에요? 교만한 대답이에요. 내년에 하죠. 뭐 어떤 분들 이 전도하다 보면 아이 교회 좀 다녀오세요. 아유 한 5년 후에 다니죠. 5년 후에 당신이 살아있을 자신이 있으세요. 이 교만한 사람. 아 내가 죽기 전에 뭐 교회 다니면 되겠지. 언제인데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축복의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바로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 예스. 그리고 거기에 토를 안답니다. 원망 불평이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6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다른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얼토당토하는 일을 요구를 당해도 불평이 없었다. 불평이 없어. 신앙은 불평이 아닙니다. 계산을 하지 않아요. 마지못해 순종하는 거, 불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잃었더니 허락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갔다. 아주 순순히 지금 잘 흘러가고 있죠. 여기 하나라도 자꾸 걸면 하나님의 어떤 구현사역이 자꾸 퉁퉁 튕겨나갑니다. 사단은 그거를 자꾸 요구하는데 이 나귀의 주인은 사탄이 마음속에서 야야 원망해 그거 뭐냐 너 뭐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래서 불평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의 자세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좀 더 요구할 때는 이제 부담이 됩니다. 아,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안 되겠는데요. 올해는. 뭐 이런 핑계 또 왜 내가 해야 되냐. 다른 사람 많은데요. 이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주인으로부터 배워야 될 신앙이 바로 그건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 갈 때 내가 가진 소유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 다른 사람 소유로 좀 해보시죠. 그러면 안 되고 내게 여유가 있고 내게 시간이 있고 내게 재능이 있으면 내 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에게 요구를 했지 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나귀가 있을 거예요. 있는 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보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핑계가 없고 변명이 없었고 또 거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쓰임 받을 때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그 헌신하는 사람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도 갑자기 있다가 그냥 예수님이 막 탔어요. 주께서 쓰셨어요. 나귀 새끼를 쓰셨어요. 볼품 없죠. 뭐 나귀라는 게 말도 아니고. 근데 이 나귀도 자기가 가는 곳마다 막 겉옷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내 등에 타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 이야, 자기가 영광을 막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보면서 환호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내가 주님을 업고 가면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나까지 환영하게 돼요. 나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늘 주님을 업고 가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되고 주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때 나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호원처럼 앞뒤에서 호의해서 갑니다. 또 옷 위로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고 막 환영하고 있어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나귀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받았다. 피곤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생전 처음 그 무거운 사람을 태우고 가지만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모시고 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나를 사용하옵소서,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우리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나중에 부르실 때 너 그때 참 잘했어, 우리에게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예언도 이루고 많은 사람이 또 함께 영광을 돌렸잖아, 정말 잘했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나귀 주인은 주님께 나귀를 드렸어요. 나귀도 자기 등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불평불만 이유 묻지 않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덩달아 영광받는, 덩달아 축복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응답하시고 복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